목소리. 어떤 놈들이 왔나 궁금해 나 차폐를 보여 타짜 우리 몸에 공기가 바짝 들어가 미리 다 말해 나 모두 다 가짜 Walking like 못해 너희 나만큼 못해 니들이 뭔데 편견의 반전을 줘 이건 단단한 고체 이제 완전해진 우린 higher 좀 더 크게 소리쳐 and make it louder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 백스텐 남다른 각오 난 또 무리수를 던져 우리가 대박난다 이 모든 건 batting 서로 다르게 지나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만난 거야 좀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너를 향해 비출 거야 I'm here for you baby you're here for me 새로워진 나를 보여줄게 할게 널 위해 Finally united 기다렸어 순간이 올 때까지 Go. 지금부터 내 밑에 you we go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You gon' see we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We are excellent We are excellent We are excellent 딴 말은 필요 없어 hey. 완벽한 모션 hey. 거리로 나가니 기웃거리는 저 사람은 내게 모여 I wanna game 플로 세팅한 내 모습을 봐 yo. Yeah. 느낌이 와 말로 설명 못할 순간이 왔어 같은 따윈 없어 그저 즐겨 hands up 노래 흥얼거리잖아 따라 불러 우리는 왜 순간 배 멈춰서 차원이 다른 클래스 꼬리표 때 완전 제 say 주먹을 들고자 한계를 깨 세계의 가는 길 끝에 종착지 우리 틀은 번이 반길 거야 좀 더 색다른 빛들이 모여 너를 향해 비출 거야 I'm here for you baby you're here for me 완전해진 나를 보여줄게 할게 널 위해 Finally united 기다렸어 이 순간이 올 때까지 Go. 지금부터 let me tell you we go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You gon' see we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We are absolute 차마 전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 전부 다 들려줄게 내 목소리에 담아서 언제나 함께 할 거야 Promise we're gonna be the one 이대로 변치 않을게 Finally united 영원하게 이 순간부터 끝까지 지켜봐줘 Let me tell you we go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You gon' see we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it rock Yeah, absolute Time to show 잘 지켜봐줘 yeah. 마침내